그 쓰리 강한 속에 그냥 승리하기도 돼. Higher flight is always 지나마 자국 속에 서클이 미치는 건 이들이 가도록 해. 우리 지금의 공기 지금의 소리 그런 걸 기록해. 항상 파도를 타는 대신 파도를 만들어 왔지. 미안하지만 what else is there for you to do but watch me. So just watch how I do this all out of me. 가늠해봐 이 여정이 어디까지인지.